이제는 모두 다 가버리고 없는데 생각하면 무엇해. 가면 가면 다 아주가나 사랑아 다시 또 한 번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울지 않으리. 헤어져서 있는데 생각하면 무엇해. 달도 별도 나는 싫어 사랑아 다시 또 한 번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울지 않아.